청와대 망녀의 동족 대결 광증은 재년의 황천길만을 더욱 재촉하게 될 것이다. 민족화의 협의의 대변인 담아. 특대형 초문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려 허덕이는 박근혜 년이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열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역정년은 어중이 또중이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이라는 것을 벌려놓은 자리에서 그무슨 이북 오도위원회의 도지사라는 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사진을 찍는다 하면서 대결광기를 부리었다. 청와대 악녀의 이러한 망동은 년의 체질적이며 병적인 동족 대결광증의 발로인 동시에 재년이 국정을 다루고 있다는 냄새를 피워 날로 격앙되는 민심의 투쟁기운을 눅자치고 추악한 잔명을 어떻게 하나 부지해보려는 잔꾀로부터 출발한 너무도 가소로운 짓이다. 민족화의 협의에는 박근혜 년의 반공화국 대결 노름을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로 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추악한 동족 대결광의 단말마적인 발악으로 낙인하면서 전열이 단죄에 규탄한다. 박근혜 년이 집권 첫날부터 극도의 체제 대결 망상에 사로잡혀 막다른 궁지에 빠져있는 오늘까지도 흡수 통일 실현의 계획금을 꾸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개우리로 화한 청와대의 주인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박근혜 년과 같이 민족 앞에 저지른 만고 죄악으로 하여 언제 명줄이 끊길지 모를 위태로운 시각에까지 동족 대결 책동에 매달린 그러한 특등 대결광은 일찍이 없었다. 북과남이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드레즈덴 선언이니 통일 대박이니 하는 따위의 체제 대결론을 대북 정책으로 내세운 희세의 분열광이 다름 아닌 청와대 악녀이다. 더욱이 북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강도 제재와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대결악담을 서슴없이 제쳐대며 북남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업지구마저 도륙낸 천하악한도 바로 박근혜 년이다. 역도년은 공포정치니 뭐니 하며 감히 우리 천만군민의 삶과 운명의 전부인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평양진격작전과 참수작전을 운운하며 천벌을 면치 못할 악행을 저질러대는 것도 꺼리지 않았다. 이번에 청와대 악녀가 벌린 돌부처도 앙천대소할 해괴한 이북 오도지사 임명장 수여 노름도 바로 그러한 개꿈 실현 책동의 일환이다. 지금 온 남조선 땅은 사상 유례 없는 정치 초문 사건을 빚어낸 박근혜 년에 대한 증오로 불도가니 마냥 끌어번지고 있다. 남녀로서 직업과 계층에 관계없이 떨쳐나와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의 함성으로 온 거리를 뒤덮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다. 괴뢰 통치 체제를 밑뿌리채 뒤흔들며 벌어지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반역정권 퇴진 투쟁은 역정년과 그 패당의 극악한 반인민적 악정과 포갑 통치, 동족 대결 책동에 대한 저주와 분노, 한거의 총폭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운명의 시각을 재촉하는 무모한 체제 대결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박근혜 년의 이러한 망동은 분명히 초보적인 분별력도 주변 공기의 흐름에 대한 감각도 없는 천하미실이 반편이 틀림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년은 여전히 북이 2년 안에 붕괴된다고 한 선무당의 점괘에 혼맹이가 빠져있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박근혜 년의 이 모든 처사는 우리를 자극하여 안보 위기,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최악의 사태를 수습해보려는 교활한 속내와도 관련되어 있다. 통치 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안보를 떠들며 반공화국 대결에 광분하는 것은 남조선 통치배들의 고질화된 상투적 수법이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대명천지에 그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박근혜 의원이 제 아무리 동족 대결로 집권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발악해도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대중 쪽 한 거는 그 무엇으로 돌려세울 수도 멈춰세울 수도 없다. 망령된 노파, 백약이 무효인 희세의 정신병자에 불과한 박근혜 의원이 동족 대결 책동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은 재선으로 재년의 더러운 명주를 더 바싹 조여매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로 된다. 결의와 민족을 등진 자들에게 잘해질 것은 오직 수치와 파멸뿐이다. 최후의 나락에서조차 동족 대결에 밀쳐있는 박근혜 년의 쓸개 빠진 짓거리는 재년의 비참한 황천길을 더욱 재촉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11월 25일 평양.